조각들 내 손끝에 닿으면 투명하게 부서져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춤추는 나비 가녀린 날개 위로 새벽이 내려왔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대 마음 바람에 실려온 이름 없는 노래들 잊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건 아직도 내 맘속에 그대가 살아서 Shit.